남포수산대학 교원인 교수 박사 신동양과 강원일보사 공운기자 정춘모가 80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.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종훈 동지께서는 후대 교육 사업에 한 생을 바쳐온 신동양과 수많은 기사들을 집필했으며 적극적인 강연 선전 활동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 관철이로 적극 불러일으킨 정춘모에게 은종을인 생일상을 보내주셨습니다.